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인테르팍스통신, 신문 꼼스몰스카야 브라우다, 즈베즈다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통신들인 가제타루, 루스카야 블라네타, 중국의 신화통신, 홍콩 대공보, 신화망, 환구망, 이란의 프레스 텔레비전 방송, 파르스투데이 방송, 인디아 신문 라이징 유럽, 일본의 교도통신, 니혼게이자이 신붕, 미국의 인터넷 통신 NK 뉴스, 인터넷 홈페이지 레디트, 프랑스 신문 몽드, 영국 신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 지도 소식들과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그룹바,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선 포병 부대들이 포병 대집중 화력 타격 연습을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